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13일과 14일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쿠바, 이란, 인디아, 싱가포르, 일본, 이집트, 도이칠란드, 베네수엘라의 통신,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방송과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조선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대성공, 조선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 세 형의 북조선 탄도탄 전 세계를 충격 등 제목들로 보도했습니다.